Hello everyone, welcome to South English Club. You're 둘째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오늘은 pattern 15. Oh my god, 벌써 15이야. Pattern 15. 네, 시작은 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pattern 15, be trying to를 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다이어트 하려고 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pattern 15, be trying to. 너를 도우려는 거야. 나는 너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죠. 너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어떻게 합니까? I'm trying to help you. I'm trying to help you. 하시면 되는데 그냥 I'm helping you. 난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좀 그렇잖아요. 뉘앙스가 I'm helping you. 나 너 도와주고 있어 지금. 조금 거만해 보이죠. 이거보다 약간 겸손한 표현.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I'm trying to help you. I'm trying to help you.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나는 너를 도우려 했던 거야. 이제 과거에 너를 도우려고 했었던 거야. 시제를 바꾸는 거죠. I was trying to help you. I was trying to help you. 하시면 되죠. I was trying to help you. I was trying to help you. 다시. I was trying to help you. I was trying to help you. 나는 창문을 닫으려고 했었어. 나는 창문을 닫으려고 했었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I was trying to. 여기까지는 뭐 fixed 됐고 I was trying to. 창문을 닫다. Close. 창문을. The window. I was trying to close the window. 나는 창문을 닫으려고 했었어.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너 왜 창가로 갔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런 대답을 하면 되죠. I was trying to close the window. 나 창문 닫으려고. I was trying to close the window. 넌 뭐 그때 의도가 뭐니? 너 의도가 뭐니? What was your purpose? What was your intent? 물어보면 I was trying to close the window. 하시는 거죠. 뉘앙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살짝 응용이에요. 공부하려고 하니까 방해하지 마. 영어는 이제 반대죠. 방해하지 마 먼저 나와야 되죠. 공부하려고 하니까 방해하지 마. 자, 공부하려고 하니까 방해하지 마. 먼저 방해하지 마. 방해하다 나를. 자, 이거 표현 알아두세요. Stop. Stop. Stop 아니고 Stop. Stop bothering me. 다시 Stop bothering me. Bothering 하는 거야 나를. Bothering me. Stop bothering me. Stop bothering me. 공부하려고 하니까 When I'm trying to study. 여러분들 학생이면 공부하고 있을 때 엄마가 밖에서 뭐 노크를 하든지 하면 이렇게 표현을 쓰면 되죠. Stop bothering me while I'm trying to study. When I'm trying to study. 둘 다 뭐 마찬가지죠. Stop bothering me while I'm trying to study.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너 담배 끊으려고? 너 담배 끊으려고? 자, 이 말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너 담배 끊으려고 시도하는 중이니? Trying to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너 담배 끊으려고 하니까 너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be trying to니까 be가 앞에 나오죠. 자, 너에 대한 be는 뭐죠? 자, are. Are you trying to? 여기까지는 fixed예요. Are you trying to? 끊으려고? 끊는 건 뭐죠? quit. 어떻게 발음하나요? quit이 아니죠? quit. 빨리 하시는 거죠. quit. Quit smoking. Smoking. Okay. Are you trying to quit smoking? Are you trying to quit smoking? Smoking? No. Smoking. Smoking. Are you trying to quit smoking? 담배 끊으려고? Are you trying to quit smoking? 너를 속이려고 했었어. 난 너 속이려고 했었어. 하지만 속이지 못했어. 이런 뉘앙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너를 속이려고 했었어. I was trying to. 여기까지. I was trying to. 너를 속이다. 속이는 건 영어로 뭘까요? 뭐 deceive 또는 뭐 trick 이런 표현이 있어요. trick 하면 이건 무슨 trick이니? 하지만 동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I was trying to trick you. Everybody, I was trying to trick you. Trick you. 큐큐큐. 자, 제 발음 잘 따라보세요. I was trying to trick you. 최소한 사이먼처럼 발음할 수 있습니다. I was trying to trick you. I was trying to trick you.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를 속이려는 거야? 자, 이제는 쉽죠, 뭐. Are you trying to? 여기까지. Are you trying to trick me? Are you trying to deceive me? Deceive me? 그러니까 C의 강세. Are you trying to deceive me? Are you trying to trick me? 자, 영어는 약간 오버액션이 필요한 그런 언어죠. 한국말은 억양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균일하잖아요. 너 나를 속이려는 거야? 좀 밋밋해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밋밋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영어는 살짝 expression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Are you trying to deceive me? Are you trying to trick me? 아시겠죠? 나를 화나게 하려는 거야? 너 나를 화나게 하려는 거야? 풀어봅시다. Are you trying to? 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Are you trying to? 자, 어떻게 화나게 하려는 거야? Make me angry. 자, make me angry. Are you trying to make me angry? Are you trying to make me angry? Angry? Are you trying to make me angry? Are you trying to make me angry? Are you trying to make me angry? 이게 아닙니다. Are you trying to make me angry? 자, 다이어트 하시는 중이세요? Are you trying to lose weight? Lose.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Lose. 뭔가 잃어버리는 거야. 지는 거고. Are you trying to lose weight? 몸무게를 잃어버리려고요? 예? Are you trying to lose weight? 살 빼려고 하시는 중이세요? 이런 말이죠. Are you trying to lose weight? 살 빼려고요? Are you trying to lose weight? 다이어트 하려고요? Are you trying to diet? 다이어트는 명사지만 동사로도 쓰입니다. Are you trying to diet? 다 같이 Are you trying to diet? 야,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하시냐고. 아, 밥을 반을 남기세요. 어떤 분들이. 아, 밥을 왜 저녁 식사인데 밥을 남기세요? 아,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요. I am trying to diet. 어, 그래요? Really? I am trying to diet. Oh, really? 그러고 나서 이제 디저트로 딸기 스무디를 드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예.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비난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다음 문제 딱 이어지죠. 지금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Are you trying to? 비난하는 거 뭐죠? Blame. Blame. 그냥 blame? Are you trying to blame? 아니죠. 목적어 있어야 돼요. Are you trying to blame me? 지금? Now? Are you trying to blame me now? 지금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Are you trying to blame me now? 딸기 스무디 먹었다고? Are you trying to blame me now? No, no, no. I'm just kidding you. 아, 농담이었어요. I'm sorry.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왜 지금 저를 비난하려고 합니까? 자, 의문부사 사용된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저를 비난하려고 합니까? 방금 앞에서 우리가 왜 지금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배웠죠? 이제 왜 지금 저를 비난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why만, why만 붙여주면 됩니다. Why are you trying to blame me now? 똑같은데 why만 붙였죠? Why 이거 너무 어려워.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Why are you trying to blame me now? 너 왜 나를 비난하려고 합니까? Why are you trying to blame me now? 자, 하실 수 있어요. Thank you for에서 배워야 되는데 뭐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Thank you for. 여기까지. Thank you for까지는 나오는 거야. For 다음에는 뭔가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Thank you for trying to. Okay? Thank you for trying to. 여기까지 fixed expression입니다. Thank you for trying to.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Understand me. Thank you for trying to understand me. 다 같이 Thank you for trying to understand me. 자, 이런 거는 그냥 thank you만 하는 것보다 좀 영어를 좀 배웠네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영어? 혼영클럽에서 배웠습니다. 가입해보세요. 하시면 되죠. Thank you for trying to understand me. 아시겠죠? Thank you for trying to understand me. 자, 다 같이 입에 익을 때까지 Thank you for trying to understand me. Today's assignment. 오늘의 숙제입니다. 저 해외에 나가서 어떤 상점에 갔어요. 상점에 갔는데 막 물건을 막 고르고 있어요. 이때 그 상인이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What are you trying to look for? What are you trying to find? What are you trying to find? 뭐 찾고 계세요? What are you looking for? 다른 말로는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trying to find? 뭘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What are you trying to find? What are you looking for? Looking for. 뭐 찾고 계세요? 이때 이제 B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줄 것을 찾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줄 것을 찾고 있어요. 아들 없으신 분들은 딸. 저는 엄마에게 줄 것을 찾고 있어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줄 것을 찾고 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줄 것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되게 유용한 표현이죠. 저는 찾고 있어요. I. 오늘 배운 표현. I am. 뭐 하는 거지? 찾고 있는 거지? I am. 응? Try to. 너무 많이 가르쳐준다. Find. 찾고 있어요. Something. For my son. For my daughter. For my girlfriend. For my boyfriend. For my daddy.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잘 들으면 그게 바로 영어죠. 아시겠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Goodbye.